시엘, 바빠 보이는구나. 내가 도울 것은 없느냐? 괜찮아. 거의 다 됐으니 앉아있을로. 오냐 오냐. 밖에서 하는 식사라니 새로운 느낌이구나. 이 테이블이며 식기는 어떻게 운반해온 것이냐? 아, 그거? 아레엘의 코보 서비스를 이용해봤어. 돈만 주면 정확하더라.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어. 오,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구나. 이 화려한 것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? 크레이프라고 해. 얇게 부친 밀가루 반죽에 재료를 싸먹는 음식이야. 고르는 재료에 따라 디저트도 식사도 되는 게 장점이지. 여러 가지 재료로 준비해봤으니 취향껏 넣어 먹도록 해. 오! 설명만 들어도 무척 설레이는구나. 아, 그럼 어디? 크림과 과일 조림을 가득 올리고 잘 싸서 역시 기대한 대로 무척 맛있구나. 좋아하는 재료로만 가득한 맛이라니 행복해지는구나. 일부러 달지 않게 구웠으니까 야채랑 과일도 많이 넣어서 먹도록 해. 너도 와서 맛보거라 시엘. 굽던 게 있어서 이것만 하고. 그대는 나의 집사지만 그래도 혼자만 즐겁게 식사하려니 미안한걸. 괜찮아. 요리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니까. 어? 요리를 좋아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? 그게 버니가 없으니 딱히 요리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더라고. 버니? 아, 버니는 애칭이고 풀네임은 울버니야.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어. 라녹스 뒷골목의 암살자였는데 실력이 좋아 근방에서 유명했던 남자야.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. 저런 꼬마야, 꽤 다친 듯한데 괜찮니? 모습을 보니 돌아갈 곳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때? 날 따라와 볼 테냐? 잘 먹네. 맛있니? 너무 맛있어. 이런 거 오랜만에 먹어봐. 당신 요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. 요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겠지. 요리 가르쳐줄까? 저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돼? 응? 당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.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. 반드시 복수할 거야. 내 가족을 죽인 그 자식들에게. 좋아, 가르쳐주도록 하마.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. 사람 상대로 배운 무술 사용 절대 금지. 에? 너 꼬맹이 주제에 눈빛이 너무 위험하다고. 뭘 하려는지 뻔히 보이는구만. 호신용으로만 쓸까? 약속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. 그랬구나. 그래서 약속했느냐? 그야 안 하면 못 배웠을 테니까. 그럼 배운 건 어디다 쓴 게냐? 아, 그건 다 됐다. 이렇게 아까 잡아온 몬스터 고기야. 식기 전에 먹어. 싫다! 싫어도 먹어. 단백질이니까. 짐은 역시 디저트 크레이프가 가장 좋다네.